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us this morning. Today is 2016. February the 26th is Friday. DJ 이근철 즐겁게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임무가 맡겨졌을 때 소위 비전문가들은 맨 처음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Why? Why should we do that thing? 왜? 왜 그 일을 꼭 해야 하는 건데? 라고 말이죠. 반면에 전문가들은 매사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고 하죠. Why not? Why not try? 네. 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네, 우리의 마음 자세와 나아가 일의 성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o why not enjoy each and every moment of our lives right now? Why not? It's a good plan. We start today with an energetic song from Sam Smith, Stay With Me. 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Yeah, that was Sam Smith. Had a little bit less energy than I anticipated, but that's okay. It's a beautiful song. Yeah, it's called Stay With Me. Hey, yeah. Go and stay with him. Needs a little bit more energy. Yeah.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Well, let's take a look at the GMP homepage. A message from GMP-er 백지혜. 가족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 실력 높이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1월부터 GMP 듣기 시작했어요. 그치만 점점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예전만큼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하셨어요. 자, 백지혜 가족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는요. 채찍질은 오래 못 간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오늘 이거 하나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네. Positive attitude. 네. 그래서 하나에서 자그마한 거에서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면 그러면 그 만족감이 여러분을 확 바꿉니다. 그런데 나 항상 뭐가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Yes, stress does not help. 네. 사연 남겨주신 백지혜 가족 분명히 지혜롭게 잘 힘든 상황 극복하실 것 같고요. GMP에서 마련한 선물 굿모닝 팝스 구독권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시면 그 에너지로 계속해서 쭉 keep it up. Alright, thanks for sending us your message.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 각종 포털 사이트에 굿모닝 팝스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Join GMP now. 네. 여러분의 마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굿모닝 팝스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요. 공식 홈페이지 다시 듣기가 있고요. 아니면 콩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콩 KONG예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자,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굿모닝 팝스 한글로 검색하시는 게 제일 빨리 검색돼요. 굿이라고 치셔야 돼. 굿 아니고요. 자, 그래서 굿모닝 팝스로 검색하면 지난 회차들도 나오니까 한번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예습 시간입니다. That's right. It's time to say good morning. It'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Jaemin의 look ahead time. 속이 꽉 찬 배추처럼 실속 있는 오늘의 주요 표현들 잘 들어보세요. Here comes the list. Number one.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카메라에 뭔가 이상이 생겼었어.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당신이 괜찮아 보이느냐고 굳이 물으려 하지 마세요.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가짜 아이디어에 돈을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돼.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자, 이제 JJ쌤들과 함께 더욱더 즐거운 시간 만들어 봐야겠죠? 계속해서 채널 고정! Спасибо, Jaemin. Thank you so much, GMP. Your standby. Those expressions are coming up just around the corner. 즐겨라 GMP표 Movie Theater Screen English. Welcome back again to Ant-Man. 네, 2월의 영화 새로운 슈퍼히어로의 탄생.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nt-Man. 자, 오늘 만나볼 장면은요. On what pages can we find today's story? Well, please join us in our February books, of course. So we're on pages 180, 181. 네, 181페이지에. Is he our hero? No. Well, maybe. What he is, he's a policeman. That's right. And he's the new husband of Scott's ex. And they don't like each other. 예, 그러니까. However, he does realize now that there's some quality to Scott, and he's saying, okay, let's try to fix this anger problem we have. 예,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우리말 부분 보셔도 되고요. 제가 먼저 background story first. Scott의 전 부인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경찰 Paxton이에요. 자, Paxton이 Ant-Man으로 활약하는 Scott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의 활약을 보고 스캇이 감옥에서 도망치던 날의 사건을 눈감아 주겠다고 말하죠. 자, 결국 둘이 화해하는 장면인데 어떤 내용이 영어로 오갈지 도전합니다. 상상의 나를 펼쳐보세요. 한 단어라도 들릴 테니까 The first round of imagination. Starting tips. Well, Scott, I met with my captain today. He wanted a report on the night that you got out of jail.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Circuits got fried. But I told him that you were processed correctly. Really? 네, what did you catch? Ooh, well, he is a policeman, so I'm not surprised to hear certain words like captain. 그렇죠. 예, 뭐 반장이라고 할 때 captain. 예, 뭐 되잖아요. 서장 이게 더 나을까요? 예. Yeah. 자, 그 다음에는 거기에 jail이란 단어가 들렸고요. Yeah, this is J-A-I-L, jail. 예, 그래서 감옥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들렸는데. Well, yeah, of course, in this world with modern technology, we can imagine there are cameras and another interesting word, circuits. 네, 회로라는 단어도 들렸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왜 등장했을지. 여러분, 우리말로 제가 voice acting 해드리는 동안 영어로 연결되는지 한번 다시 도전해보세요. 팩스턴 얘기합니다. Scott, 오늘 서장을 만났어. 이 자네가 감옥을 탈출하던 날 밤에 관해 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 그래서 카메라에 뭔가 이상이 생겼었지. 회로가 망가졌고. 하지만 난 자네가 절차대로 처리된 거라고 말했고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스카시 얘기입니다. 정말이야? He's surprised. 네, 놀란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도와준 거니까. Yeah.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돕고 사는 거죠, 뭐. Mm-hmm. 물론 나쁜 짓은 서로 도우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잡아드릴 텐데 이번엔 얼만큼 이해가 될지 we're gonna find out how much you can understand. Sound and vocab tips. Well, Scott, I met with my captain today. He wanted a report on the night that you got out of jail.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Circuits got fried. But I told him that you were processed correctly. Really? 네. 자, 아직 왼쪽 보세요. Scott, 오늘 서장을 만났어. Scott? Mm-hmm. I met with my captain. 네. 오늘. Today. 주의하세요. 이때 왜 met 다음에 with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well, without the word with, it means they're meeting for the first time. Mm-hmm. I met my captain today. Mm-hmm. Oh, sounds like the first time they're meeting. Mm-hmm. But I met with him means we spent time together. 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친구끼리 만날 때 I'm meeting my friends. 이럴 때는 meet가 쓰이고요. with가 쓰이면 좀 더 official한 느낌. Yes. 예, 공식적인 느낌이 있다는 것도 두 가지 다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만났다 이게 아니고 만난다라는 느낌의 with가 쓰이면 좀 더 공식적이면서 같이 시간도 보냈다라는 느낌이니까. Scott, I met with my captain today. 네. 그가 자네가 감옥을 탈출하던 날 밤에 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 그러면 그 보고서를 원했단 뜻이죠. That's right. The word report and wanted. He wanted a report. 근데 어떤 날이에요? 그날 밤. Of the night. 그런데 어떤 밤이죠? 자네가 그렇죠. 바로 감옥을 나가던 밤. The night that. You got out of jail. 맞습니다. Get out of니까 바깥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Get out of here 할 때 그죠? 그래서 바로 jail이니까. He wanted a report of the night that you got out of jail. 네, 그랬더니 카메라에 뭔가 이상이 생겼었지. 그래서 무엇인가? Yeah, well, first of all, remember, he's lying here. Uh-huh, he says, something happened. 그렇죠. 카메라에, 그러니까 with라고 써야 될 테고요.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예, with the cameras라는 얘기는 결국은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잖아요. 보통 경찰서 같은 경우에. 근데 이상이 생겼고 그다음에 회로가 망가졌다. Circuits got fried. 예, 그래서 이거 뭔가 망가지거나 타버리거나 이럴 때 느낌이 바로 get fried예요. Yeah, we know to fry an egg implies there's a lot of heat. But in technology, when there's a lot of heat and burning, that's not good. Ends up with something that is out of order or broken. Mm-hmm. So circuits got fried. They were broken or damaged.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로가 망가졌다는 뜻으로 got fried. Yeah. F-R-Y를 I로 바꾸고 ED 쓴 거예요. And the point of this is because he wants to tell the captain, I'm sorry, yeah, we have no video to show you what happened because there's a camera problem. The truth is, he made the problem because he didn't want anybody to see Scott becoming small and escaping. 맞습니다. 자, 하지만 난 자네가 절차대로 처리된 거라고 말을 했어. 라고 해서 서장한테 말을 했다. But I told him 뭐뭐라고가 되시고요. That 너가 그렇게 잘 처리가 되었다고. You were processed correctly. 예, 일상 대화는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절차대로 뭔가를 이렇게 처리해 주다. 이거 상당히 느낌이 공식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Yeah, they have their procedures and their systems and policies and he's saying I followed that to release you from prison. 맞습니다. I told him that you were processed correctly. 예,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자, process 이게 가공하다, 처리하다는 뜻이니까 you were processed correctly라는 얘기니까요. 그랬더니 정말 Really? 자, 이번에는 your practice time. 뭐 하는지 아시죠? 이게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뭐가 남는지 장면 떠오르시고 부담되는 건 버리고 아는 것들은 해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남기시면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Mm-hmm. 자, 갑니다. 큐 드릴 거예요. Scott, 오늘 서장을 만났어. 그러면은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공식적인 만남은 meet with. Scott? I met with my captain today. 자네가 감옥을 탈출하던 날 밤에 관해 보고서를 예,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want란 동사고요. 그 다음에 탈출하다 get out of 두 가지 이용해 보세요. He wanted a report of the night that you got out of jail. 카메라에 뭔가 이상이 생겼었지라고 했어요.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바로 happen이란 단어. Mm-hmm.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네, 그다음에 회로가 망가졌어. 망가지다 fry의 적절한 형태. Circuits got fried. 네. 하지만 난 자네가 절차대로 처리된 거라고 말을 서장한테 했지라고 해서요. 결국에는 처리되다 be processed. But I told him that you were processed correctly. 네, 그때 정말 really? 정리됐습니다. 자, 어려운 거 특별히 없고요. 당연히 발음은 어떻게 나겠어요? Got out of jail이 아니고 You got out of jail. 네, got out of jail 이렇게 들려요. You got out of jail. 좋습니다. 실제 이렇게 들리는지 마무리하면서 확인합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Well, Scott, I met with my captain today. He wanted a report of the night that you got out of jail.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Circuits got fried. But I told him that you were processed correctly. Really? 네.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먼저 세 번 확인.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Something happened. 들리지 않고요. Happened with the cameras. Yes, so fast. Something happened becomes something happened. Yeah,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Yeah,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Something. 거의 something and something. 그 다음에 happened to happen. Well, that is really common. That's a very normal pronunciation.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or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그러니까 정해진 문맥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Your Turn Time. 만약에 이 문장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거 골라서 그거 연습하시면 돼요. 하지만 뭔가 마음을 지금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Focus your energy on this key sentence. Okay. 가겠습니다. 자, 카메라에 뭔가 이상이 생겼어. Ooh,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Your turn. 조금만 돼요. 제가요. Something happened to this camera.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this. Oh, no.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Oh, it's not my fault.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맞아요. 아저씨가 좀 대신 물어주세요. Okay, why not? You go and fix it, right? I will do my best. All right, one more time.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세 번 더 듣자고.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Oh, brother. 앞에 나오는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립니다. It i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기억나세요? 뭔가가 일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요. Happened. Yeah,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functioning well, but malfunctioning. Well, yes. Now, if something happened, we expect it's not a good thing. It's a bad thing. So the cameras malfunctioned. 맞습니다. M-A-L 다음에 F-U-N-C-T-I-O-N. 지나간 일이니까 ED 붙은 거죠? Yeah, the cameras malfunctioned. 예, 그래서 malfunction, malfunction. 이거 yes, 나오잖아요, 그죠? Yes. 예, 그러니까 기능 오작동 이런 식으로. Good word to remember, malfunctioned.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카메라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니까. There was some camera-related problem. 네, 그래서 camera-related problem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There was some camera-related problem. 물론 이거 말고도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cameras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Sure. 네.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Now you're functioning really well, right? With the whole dialogue. Well, Scott, I met with my captain today. He wanted a report on the night that you got out of jail.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Circuits got fried. But I told him that you were processed correctly. Really?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볼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Here's a song which will make you really, really happy. With Pharrell Williams. Good Morning Pops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LGM Cambridge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출판에서 월간 Good Morning Pops 책과 어리어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베이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따라 부르는 재미가 있는 Pops English. Bruno Mars의 Just the Way You Are.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Yeah, now the song Just the Way You Are, you know, it's on his official debut album released back in 2010. The name of the album is Doo-Wops and Hooligans. 재밌네요. You know what doo-wops are? So when you're singing and you don't know the lyrics. La la la la la la do wop do wop do wop wop wop. Do wari 뭐 이런 거잖아요. Yeah, just the sound. Hooligans are actually different. In America, it's just kind of like a playful, mischievous person. Uh-huh. But in the UK, it's kind of violent and angry. Yeah, exactly. 미국에서는 그냥 뭐 느낌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데 영국에서는 굉장히 지나친 그러한 광팬들을 훌리건들이라고 하잖아요. Yeah, yeah. 그러니까 느낌이 다 다르고요. 어쨌든 두왑스는 뭐예요? 이렇게 뭐 일종의 스케이팅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죠? 네, 가사 모를 때 부르는 그런 스타일이고. 두왑, 두왑. 네, 두왑, Mr. 두왑. On what page are we on? Well, the lyrics are here on page 182. 네, 182페이지 들려주세요. All right, we can look at this together again, page 182. Oh, you know, you know. 네, 한 번 더 있어요. You know. 알잖아, 알잖아, 알잖아. Oh, you know, you know. You know, I'd never ask you to change. 네, 뭐뭐 할 텐데가 would고요. 하지 않을 텐데니까 결코니까 I would never. 빨리 하니까 I'd never. I'd never ask you to change. 이것도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Ask 사람 to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당신한테 여기 변화라고 절대로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If perfect is what you are searching for. 네, 만일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이 what you're searching for, looking for. 당신이 찾고 있는 거라면. Well, if perfect is what you're searching for, then Just stay the same. 똑같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just stay the same. Yeah, you are already perfect, huh? Yeah. Just stay the same. So,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네, 뭐 심지어 이런 거 수고조차 하지 말아요. 그게 바로 don't even bother.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Hey, don't even bother. You know, this takes me back many generations when you think about Eric Clapton. Mm-hmm. And he wrote a song called Wonderful Tonight where the woman says, do I look okay? How do I look? Well, he says, no, don't ask me. Already you know you're 그러니까. perfect. 네, yeah. 그러니까 이미 완벽한 거 알고 있는데 왜 don't even bother? 아유, 그런 거 물어보지조차 마. 잘 이렇게 보이는지 내가 괜찮은지에서 뭐 인지하는지가 if고요. You look okay. Hey,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Which happens to be today's key expression. Mm-hmm. 이거 기억하시면서 listen again. Yeah.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Bruno Mars의 Just the Way You Are 2010년 여름에 발표한 곡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곡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라고 하네요. Now it was inspired by Joe Cocker's song You Are So Beautiful 그렇죠. and of course Eric Clapton's Wonderful Tonight. 네, 그래서 거기 나온 if I look okay. So if you look okay, 바로 그 부분이네요. 딱. What is the lyric? And then she asked me, Do I look alright? Yeah. 맞아요. Do I look alright? Yeah. Wonderful. Joe Cocker's songs are easier. Yeah. You are so beautiful to me. Yeah. That's the whole song. Yeah. 그게 다예요. 네, 재밌잖아요. Yeah, sure. 네, Just Where You Are의 인기 덕분에 2011년 Grammy Awards에서 Best Male Pop Vocal Performance 그러니까 남자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Yeah, now he was also able to sing this song at the 2014 American Football Super Bowl Halftime Show, which for American sports fans, that is the number one top sports event.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게 바로 이 슈퍼볼이에요. 미식축구예요. 거의 시청률이 50몇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여기에 해프타임쇼는 미국의 전 국민이 다 본다고 생각해도 되고 전 세계로 치면은 몇억 명이 보거든요. Yeah, that is a big spotlight. If you do well in the halftime show, everybody loves you. If you make even one small mistake, you just earned about 100 million enemies. They're very critical.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 오르기도 힘들고요. 올랐을 때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타들, 비욘세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중간에 다 올라서 했잖아요. 그렇죠? Yeah, sure. 자, 바로 그 노래. 오늘의 가사 부분. 존쌤의 목소리로 가사 내용은 아시니까 먼저 확인하고 같이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Oh, you know, you know. You know I'd never ask you to change. If perfect's what you were searching for, then just stay the same. So,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네, 좋습니다. 다섯 줄인데 두 줄, 세 줄 묶어서 가시면 돼요. 반복되는 가사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Kissing together. Change, 여러분. If perfect's what you're searching for, then just stay the same. So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여러분. If perfect's what you're searching for, then just stay the same. So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That's not easy. 그 위는 못 올라가겠네요. 자, 그래서 don't even bother asking. 그 다음에 뒤에 나잖아요. 그죠? Yeah, very strong emphasis, right? You can compare. Yeah. Don't ask if you look okay. 네, 그게 아니고 그런 거조차 하지 말란 얘기. Hey,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려고 그래?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Mm-hmm.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전체 뭐 곡 다 따라하셔도 좋고요. I mean, 그냥 don't even bother, you know, singing together or something. Just enjoy it. You can enjoy Bruno Mars just the way you are. GMP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한 회사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는데? 사실령님 안녕하세요. 저 이현우예요. 하! 오, hello, 현유. Are you busy?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마을 회관에 가시죠. No, why do we have to go there? 어떤 회사에 이 새로운 사업 설명회가 열리는데요. 그게 글쎄 아이디어가 완전 대박이래요. Oh, really? Is it that good? 예,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 대박 초대박 아이디어래요. 들어보고 나쁘지 않다 싶으면 바로 돈을 좀 투자하려고요. Oh, Hyun-yu, you've got to think twice.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가짜 아이디어에 돈을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에이, 알았어요. 제가 또 한 꼼꼼하잖아요. 꼼꼼히 따져보고 잘 결정할게요. Well, if you think it's a really good thing, then let me join later. 알겠어요, 산신령님. 일단 설명회 다녀와서 나중에 또 같이 얘기하자고요. 가짜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짜 초대박 아이디어였으면 좋겠다. 자,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 꽁트 속에 나왔죠? 가짜 아이디어에 돈을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말이 된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쓸까요? Something makes sense. 맞습니다. 센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make sense, 이해가 되다, 말이 되다는 뜻이고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no가 들어가야 되겠죠? Oh, yeah. It makes no sense.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to 쓰시면 돼요. To. 그렇죠. 돈을 넣는 거예요. Put money. 어디에다가요? 그래서 바로 in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짜 아이디어. In a fake idea. 맞습니다. F-A-K-E 하면은 가짜의란 뜻이니까요. 자, let's put them together. 가짜 아이디어에 돈을 투자하는 건 말도 안 돼.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자, 그러면 오늘은 뭐가 말이 안 될지 요거. 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한번 8번 연습해 볼게요. On what page? Well, our practice sentences are on page 184. 184페이지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흰 종이 준비하시고요. 1번부터 가봅니다. 뭐가 말이 되고 안 되는지. 자, 그중에 바로 이거죠. 거짓된 생각에 돈을 투자하는 거 가짜 아이디어죠. 그래서 put money in a fake idea. Hey,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두 번째, 막판에 그걸 취소하겠다고? 야, 말도 안 돼. 그래서 cancel it at the last minute. No, it makes no sense to cancel it at the last minute. 네. 세 번째, 기질에 맞지 않게 거스르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go against the grain. It makes no sense to go against the grain. 네, 그래서 go against the grain. Look at the table. Look at the grain of the table is all going one direction. If you follow that same grain, everything is convenient and easy. Mm-hmm. But if you go across, if you go against the grain, everything's difficult, complicated. 네. 네, 나무 같은 거, 테이블 같은 거 보면은 다 결이 있잖아요. Yeah. 네, 그 결을 따라서 하는 게 편한 건데 그걸 go against, 반대로 하겠다고 하면은 힘든 거니까. 그래서 기질에 맞지 않게 거스르는 건 말이 안 돼. Oh, come on. It makes no sense to go against the grain. 네, 그 다음에 number four.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걸로 논쟁하는 거 말도 안 돼. 그래서 argue, to argue a moot point. It makes no sense to argue a moot point. M-O-O-T라고 했어요. A moot point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Yeah, that's right. Why argue about some useless thing? It makes no sense to argue a moot point. 다섯 번째, 자정 이후에 뭘 먹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 To eat after midnight. It makes no sense to eat after midnight. 됐고요. 여섯 번째, 너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는 건 이건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Waste all your time. It makes no sense to waste all your time.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유령을 믿는 건 말이 안 돼. Believe in ghosts. It makes no sense to believe in ghosts. 됐습니다. 무엇을 신뢰하거나 말을 거기에 푹 빠져서 믿는 것을 바로 believe in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바로 내가 그렇게 바뀌기를 기대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 Expect me to change. I think most men enjoy this sentence, yes. It makes no sense to expect me to change. 되게 재밌네요. 바로 182페이지 전에 했던 거 보면은 I would never ask you to change. Yeah. 여기서는 expect me to change. No, no, no, that's not gonna happen. It makes no sense to expect me to change. 1번, 5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It makes no sense to 동사 It makes no sense to 동작 The first one, give it a go 돈 투자하다, put money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Next one, give it a try. Number five, eat it. Uh-oh, now this is good advice. It makes no sense to eat after midnight. It makes no sense to eat after midnight. Next one, last one, expect me to change. It makes no sense to expect me to change. It makes no sense to expect me to change.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All right, you see three photos. Please join us on page 185. You can see that, oh my goodness, that's a picture. It's a lot of cash. 맞습니다. Somebody's raking it. Mm-hmm. 거짓된 생각에 돈을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돼. 영어로 도전.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You can say that again.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You can say that again. 네, 정답은?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맞습니다. 딩동댕. 거짓된 생각에 돈을 투자하는 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앞에 그냥 화를 내듯이 It makes no sense. Hey, yeah. Very angry. 네, 그러면서, upset. 그러면서 뒤에는 뭐예요? Put money. 그렇죠. Where? In a fake idea.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지당하신 말씀. Yes, you can say that again. 그 말 또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맞장구칠 때 바로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Yes. 자, 그다음에 the second photo. Well, oh my goodness. That is a very large hamburger. 정말 정말 크네요. That's not a hamburger. That's a ham cake. It's as large as your head. Yes. 예, 정말로 큰데 자정 이후에 뭘 먹는 건 말이 안 돼. Especially this one. Mm-hmm. 자, 영어로 도전. It makes no sense to eat after midnight. It does if my belly is growling. It makes no sense to eat after midnight. It does if my belly is growling. 정답은? It makes no sense to eat after midnight. 딩동댕. 그래서 eat after midnight이고요. 그랬더니 아니야. 배가 꼬르륵대면 말이 되잖아. It does if my belly is growling. 네, 이 표현 알아두세요. G-R-O-W-L 해서 뭔가 으르렁대는 건데 배가 꼬르륵대는 걸 얘기하는 거죠. Mm-hmm. Belly is growling. 네, 그럴 때는 it makes sense. 말이 돼. 그걸 다신 받아서 대신 it does라고 한 거죠. I guess maybe the trick is to go to sleep before midnight. Oh, good idea. Then you don't hear your belly growling. 그러니까요. Mm-hmm. 자, the last photo. The third and final photograph appears to be a woman who has been shopping. 네, 내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돼. 계속 샤핑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 영어로 도전. It makes no sense to expect me to change. You are who you are. It makes no sense to expect me to change. You are who you are. 네, 정답은 It makes no sense to expect me to change. 딩동댕. 그래서 정말 말이 안 돼. 뭐 하는 것이야? 내가 바뀌길 기대하다. Expect. They say that men will never change after the age of 30. I wonder if that's true. 30살 이후에는 뭐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Yeah, in that case, you are who you are. Yeah. So don't expect me to change. Yeah, doesn't happen.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너는 너니까 해서 you are who you are. You are who you are. 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중요 표현들 어떻게 존쌤이 이야기로 엮어주실지. Okay, John's Magical Recap! Oh, really big problem. You know, Gil-dong was looking at his face in the mirror and he said, you know what? Uh-huh. I'm a very handsome man. Perhaps I should enter the world of fashion modeling. Oh. And I didn't want to break his heart. So I said, well, that's an interesting idea. And I thought to myself, you know,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but we can take your picture if you want to. And he didn't look very handsome at all, Jake. I told him, look, Gil-dong, please.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The answer is no. But then I looked at the pictures. They were terrible. I couldn't even show him the pictures. So I told him the camera's broken. Yeah, I said, hey, something happened to the cameras. We cannot take your picture this year. Oh, okay. Poor thingy. Well, he has ambition. All right. Hey! 오늘의 돌발 팝 퀴즈.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돌발 팝 퀴즈 배너가 있거든요. 클릭하시고 거기에 정답 남겨주세요. 아니면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8910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Okay, here comes the question. That's right. In Kiss English, we talked about an idea. What are the lines that you see in a piece of wood? And of course, our expression means here the way things go. 맞습니다. 자, 나무에 있는 그 결 있죠. 그거 G로 시작하는 뭘까요? 자, 문제의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식 홈페이지 노리스 게시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주 힘찬 곡 여러분 힘내시라고 띄워드립니다. Here she comes, it's Gloria Gaynor, I Will Survive.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기억나세요? 카메라에 뭔가 이상이 생겼어요.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맞습니다.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그래서 그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 팩스턴의 목소리로 세 번 확인.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진짜 빨리 지나가죠. Something happened가 something happened. Yeah,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Yeah, something happened with the cameras. 이렇게 들리니까 문맥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팝스 잉글리시 기억나세요? 당신이 괜찮아 보이냐고 뭐 굳이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지 마세요. Oh,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One more time. Don't even bother asking if you look okay. Who's gonna sing for us? Bruno Mars. So, 마지막으로 Kiss English는요. 이거 말이 돼? 말이 안 된다니까. It makes no sense. 맞습니다. It makes no sense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Mm-hmm. 아니, 돈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에 투자한다고? Hey,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네, 이런 뭐 투자 사기 같은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심만 하시고요, 그렇죠? Mm-hmm.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makes no sense to put money in a fake idea. 2월 26일 금요일 Good Morning Pops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신나게 논다는 뜻의 바로 이 곡. Yeah, from the Rolling Stones. This is their song called Painted Black. 네. 자, 이걸 한번 쫙 마무리하시면서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It makes real sense, okay? When you stay with GMP and enjoying it. Oh, sure. 네. 멋진 하루, 옆에 계신 멋진 존 발렌타인 쌤! 아니, 근철 쌤,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Bye!